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흉흉 가곡 밀리마 이야기야라에서 나오는 노래들을 들으시겠습니다. 초순서로 노래 꽃늪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주체 60일 1972년에 창작된 이 가요는 흉흉 가곡의 제2장 1경에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일제의 구장 노릇이라는 아버지 때문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복순이의 서름을 자연의 정서와 결부하여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모든 것을 잃은 복순이의 애달픈 심정을 담아 애절하면서도 졸졸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가곡에서 노래는 아름다운 꽃잎가를 찾아와 외로이 눈물 짓는 복순이의 마음속 상처와 그의 불쌍한 처지를 잘 보여줌으로써 주인공 최병훈에 대한 깊은 동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노래는 주인공 최병훈의 성격적 특질을 부각시키고 작품의 극적 정서를 더욱 깊이 있게 하여주는 데서 중요한 형상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내 오이 잊으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수치 60일 1972년에 창작된 이 가요는 흉흉가곡의 제1장 1경 주인공 최병훈의 딸 복순이가 일제의 구장이 된 아버지를 원망하여 슬픔과 외로움에 잠겨있는 장면에서 영호와 복순이에 의하여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장군비율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수치 60일 1972년에 창작된 이 가요는 흉흉가곡의 제4장 1경의 환상 장면에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흉룡이 송산 백두산에 높이 서사 짓밟힌 교례에게 조국 해방의 밝은 빛을 뿌려주는 창군뷰를 우러름이요. 우리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을 금치 못해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유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은 가사의 낭만적인 정서와 결합되어 깊은 소정과 밝은 희망의 감정을 안겨주며 사람들에게 깊은 정서적 요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